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박희장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그 박종서 목사님이랑 그 스리랑카 가서 이 굿사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굿사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싱가포르를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서울에 주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8시 반에. 그래서 이제 본교에 가가지고 2부 예배 제가 설교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 타고 지금 이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흘린 세 가지 눈물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흘린 세 가지 눈물. 자, 요셉은 영적인 장자죠. 영적인 장자. 그래서 원래는 11번째 아들이죠. 순서상으로 볼 때는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보면 두 가지 꿈을 꿨죠. 하나는 열한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하나는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이 단은 곡식단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장자가 되고 또 별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하늘에서도 장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영육간의 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영육간의 장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열심히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덕이 안 돼요. 빈대처럼 맨날 남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얻어먹기나 하고 돈이나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 나가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하늘의 장자라면 땅의 장자가 못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세상에서는 참 일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뛰어나요. 근데 교회 와서는 기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성경 말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바깥에서는 장자지만 교회 안에서는 장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땅에서는 장자지만 하늘에서는 장자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두 가지 면에서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장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도 요셉이 장자다. 루벤은 장자라도 소모 비라랑 가늠했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장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난다 할지라도 실제 장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장자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세 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진짜 영적인 장자라면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응? 자기가 영적인 장자라고 자부하지만은요,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장자는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눈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저것들 이러면서 남 미워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장자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세 번 울었어요. 자, 첫 번째 요셉의 눈물은 뭐냐? 첫 번째 눈물은요, 야곱,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흘린 눈물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흘린 눈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 보면, 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창세기 50장 1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거기 창세기 49장 33절 보면 야곱이 이제 죽잖아요. 자, 창세기 49장 33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다는 거죠. 돌아갔다. 그런데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명하기를 마치고. 이 마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예요. 칼라. 칼라. 그래서 이 칼라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 칼라는 완성하다. 완성하다. 또는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하기를 마치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다 선포하고 완성을 하고 야곱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고, 야곱의 죽음은 불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올론 목사님이 떠나신 것도 실패가 아니라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전하실 말씀을 다 전하고 가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33절에도 야곱이 자식들에게 명하기를, 말씀하기를 마치고 갈라. 그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선포하고 갔다 이 말이죠. 이때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잠시 이별을 슬퍼하는 잠시 이별의 눈물이에요. 잠시 이별의 눈물이다. 그래서 거기 49장 33절에도 야곱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돌아갔다. 여러분 돌아갔다는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응?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갔다. 응?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고향이 천국인데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도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응?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지 그것이 응?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실패다 또는 뭐 응? 여기서 이제 끝나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응? 죽음이다 응?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잔다. 자는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로 목사님과 헤어졌지만은 그 헤어진 것도 잠시 헤어짐이에요. 잠시 이별일 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살전 4장 14절과 또 4장 15절에 보면 자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시 자는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잠들었도다. 그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 못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년이란 세월이 비록 우리한테는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교해 보면은 한 점도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의 이별도 잠시 이별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별이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요 원로 목사님 안 계신다고 어? 막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아니 원로 목사님 곧 만날 텐데 어? 그러면 다시 만나서 어떤 얼굴로 보려고 이렇게 지금 행동하냐고. 아, 원로 목사님 이제 안 계신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마음대로 행동을 마음대로.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곧 다시 만날 텐데. 아니, 원로 목사님 앞에 무슨 얼굴로 다시 만날 거냐고. 당신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응? 원로 목사님 영원히 얼굴 안 볼 줄 압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곧 다시 잠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래도 내가 감사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먼저 가셨지만 내가 남아있는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내가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설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 달라졌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뭘 믿었냐 이 말이죠. 뭘 믿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지금까지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은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의 유지와 뜻을 받들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지금 원로 목사님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데 진짜 그런 긴장감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제멋대로 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눈물이냐. 이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눈물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130세 때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 있다가 147세 때 야곱이 죽었죠. 그런데 130세 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창세기 50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엎드렸잖아요. 야곱에게 엎드려 울며 완전히 야곱 위에 딱 엎어졌어요. 요셉이. 그리고 아버지 눈을 싹 감겨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요셉은 아버지 눈을 감겨주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눈물이에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눈물. 자, 우리 창세기 46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요셉이 손으로 네 눈을 감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 그랬죠? 그 굽으려,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히 얼굴을 딱 대고 손을 대고 엎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 얼굴을 싹 손으로 만지면서 눈을 이렇게 감겨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 해보세요.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아버지, 저 사람 좀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속에 믿음 좀 심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했느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늘푸른 농산교회가 울며 씨를 뿌림으로 많은 영혼을 거두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요, 그 스리랑카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도 좋은 선교사가 있고 나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선교사들이 우리 구사님이나 못하게 다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중에 나랑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스리랑카를 사랑하면, 스리랑카에 온 지 21년이 됐는데 이름도 나신데, 나는 랑카다. 스리랑카에서 그 랑카를 붙여가지고 이름이 나랑카예요. 나랑카. 나랑카다. 이렇게 이름까지 고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완전히 원로 목사님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웹사이트에는 전부 원로 목사님 변호하는 글만 쫙 올라가 있어요. 나랑카 선교사님이. 다 반대해도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한 250명이 모인 거예요, 세미나 할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랑카 목사님이, 야, 2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새벽 예배 때 자기 부인하고 한두 명 와서 앉아있어. 그래도 매일 한 시간씩 설교를 해. 부인 놔두고 한 시간씩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설교를 들은 사모님은 더 대단하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야 사모님이 매일 한 시간씩 설교를 듣는 거야. 남편 설교를. 대단하죠. 그런데 6년 전부터 그 스리랑카 현지인 남자 한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온 거예요. 6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6년 동안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부터 구속사 말씀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배우는지 지금은 창세기 족보를 스리랑카 말 싱할라어로 유창하게 가르쳐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조영업 박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 사람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으로 구속사 시리즈를 공부해서 우리 구속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준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차마라야, 차마라. 참아라가 아니라 참아라예요. 참아라인데 발음이 참아라야. 참아라, 참아라. 그래서 6년 동안 새벽 예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구속사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저희들을 픽업해 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무슨 베니인 목사, 조용기 목사, 유명한 목사들이 스리랑카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분들은 치유, 힐링, 응? 그냥 막 방언하고 막 나가 자빠지고 뭐 몸이 고쳐지고 그런 것만 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준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박윤식 목사님이 세계 최고 제1인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21년을 눈물을 흘렸는데 이 참아라 한 사람을 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현지인으로서 이제 창세기 족보를 얼마나 잘 가르친지 몰라요. 이분이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분을 초청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교인들이 그분한테 빠져버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시는 안 부르는데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다 교인들이 그쪽만 바라보니까 다시는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이 영역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한 사람 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스리랑카는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스리랑카 사람들은요 신약만 갖고 다녀요. 구약을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예수만 알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역사하시는 구속사는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창세기 족보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나랑카 선교사처럼 또 요셉처럼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요셉에 흘린 두 번째 눈물은 뭐냐? 두 번째는 아닷타작마당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두 번째는 아닷타작마당에서 흘린 눈물이다. 창세기 5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50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렇죠? 요셉이 7일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야곱의 장사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요, 야곱의 장사 행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러면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사해바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갈릴리 상부로부터 사해바다 하부까지 여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부르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애굽, 이집트.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어서 고센 땅. 라암셋의 고센 땅에. 여기가 시내산이고. 그럼 여기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이렇게 내려오는 수르길이 있잖아요. 수르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수르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헤브론이죠. 헤브론.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헤브론에 장사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아, 이 수르길을 통해서 장사 행렬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헤브론까지 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99% 목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소천하시기 전에 야곱의 장사 행렬 그 지도를 완성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 지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도에 보면은 이쪽 헤브론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 거기 창세기 50장 10절하고 11절 두 군데 보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아다타장 마당으로 장사 행렬이 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고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은 이쯤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야복강이 흐르는 데죠. 그래서 이 야복강 상류, 이 야복강 상류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에 이 아다타장 마당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수르기를 통해서 헤브론을 직진했다면 요단강을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50장 10절과 11절 두 군데는 요단강 건너편에 아다타장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장사 행렬이 헤브론을 직진한 게 아니라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여기가 부엘라헤로이에요. 라헤로이. 라헤로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여가지고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서 이렇게 출애굽 노정처럼 세레시내가를 지나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가서 거꾸로 아다타장 마당에 도착해가지고 세겜을 지나서 베들렘 지나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빙빙 돌게 하셨을까?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에돔 족속에게 야곱의 죽음을 알려야 된다는 이 말이죠.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 이쪽에 살고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그래도 동생이 죽었는데 형 자식들에게 동생의 죽음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사는 이쪽으로 하나님이 옮기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확신시켜주신 거죠. 세례시내를 건너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은 출애굽,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노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반드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돌아가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아버지 야곱이 얍복강에서 씨름했죠. 얍복이 씨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거쳐간 노정을 자식들로 하여금 밝게끔 만드신 거죠. 지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40일 동안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을 메고 자식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을 자식들로 하여금 다시 걷게끔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그 베들레헴에 누가 지금 묻혀 있어요? 라헬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어머니예요. 라헬이 어머니.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헤브론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옴으로써 베들레헴을 지나서 라헬의 무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다섯 번째로 야곱의 일생을 압축시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압축해서 장사 행렬 가운데 야곱의 일생을 압축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관을 만들고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굽했죠. 70일을 애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 돌아가는 이 길을 전부 지나가 보니까 몇 킬로가 나오느냐? 692킬로미터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지도를 따라서 쫙 가면은 몇 킬로 숫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가는 길을 야곱의 장사 행렬을 다 따라가 보니까 692킬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하루에 성인이 24킬로미터를 걸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9일이 걸리는 거예요. 29일이. 그 다음에 아다 타장 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했죠? 그러니까 또 7일을 아다 타장 마당에서 머물렀잖아요. 7일. 거기다가 도착해가지고 깜깜한데 장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막벨라 굴에다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장사를 지냈겠죠?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날 하루가 필요하겠죠? 그럼 다 합치면 며칠이 돼요? 110일에 139일에다가 146일에다가 147일. 전부 합치면은 147일이 걸렸어요. 장사 행렬이. 며칠이 걸렸어요? 147일. 근데 야곱이 몇 년을 살았어요? 147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전체 일생 147년을 147일이라는 장사 행렬에 압축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 관을 메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전체 일생, 아버지의 전체 믿음이 이 147일 통해서 자식들에게 쫙 전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이, 그 믿음의 발자취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사 행렬을 통해서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스리랑카에서 야, 여러분이 이 선교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영하 10도였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일 좋아요. 영상 한 15도, 뭐 날씨 16도, 지금 착 LA가 살기 좋아요. 스리랑카 갔더니 영상 42도에 42도. 근데 거기는 후진국이라서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교회에. 그래가지고 42도 에어컨도 없는 데서 이 설교를 하는데 온몸이 막 땀이 비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국말 하면 박종석 목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한 걸 또 싱하란 말로 또 통역을 해.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이야기해놓고 한참 기다려. 그러면 또 금방 이게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로 이게 한참 걸려, 한참 걸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국말로 다다다닥 해야지 이게 다 되는데 막 멈췄다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통역관으로 불러주셨대. 스리랑카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역사가 없대, 역사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원로 목사님이 3년 6개월 7일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했다는데 자기는 제일 큰 은혜를 받았대요. 아, 저렇게 기도하니까 말씀이 나오는구나.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요,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 들어가야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에 원로 목사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은 하루 설교했는데 원로 목사님의 믿음이 이 사람 속으로 통째로 딱 들어갔구나. 야, 빠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47일 동안 147년 살았던 야곱의 그 전체 생애가 자식들에게 쑥 들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쑥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들인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런 믿음만 있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설교할 때 역대상 4장 그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시므온 지파는요 어떤 지파냐?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면 시므온아 너는 저주를 받아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분깃도 없어.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분깃이. 아니 원래는 58,300명이었어요. 58,300명. 근데 59,300명. 근데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민수기 2장 13절 보면 59,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37,100명이 다 죽어 버리고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22,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 받아 가지고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 분배 받을 때도 다른 지파는 다 기업 분배를 받는데 시므온 지파만 못 받았어요. 땅이 없어, 땅이.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살았어요. 유다 지파에. 심지어 모세는 민수기 33장에서 모든 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만 빼버렸어. 그러니 시므온 지파 자식들은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 같은 자식이 된 거예요. 뭐 집이 있어, 분깃이 있어, 제일 짚어도 적어. 그런데 이 시몬 집파 자식들이, 야,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데 가서 정복하자. 응? 그래가지고 모우님 자손, 응? 그 모우님 자손이 사는 가돌 땅이 얼마나 광활하고 좋은 목장인지 몰라요. 거기를 정복했어요. 또 아말렉 자손이 살고 있는 세일산 땅을 가가지고 또 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므온 자손에게는 더욱 번성의 복을 주셔요. 더욱 번성. 그런데 이 더욱 번성,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엄청나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탓할 필요 없어요.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고 병신 같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정복하면은 다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더욱 번성. 히브리 원문에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는 복이에요. 응? 오늘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4장을 보겠습니다. 자, 38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히브리어로 이 로브라는 단어하고 파라츠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것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욱 번성. 로브, 파라츠. 예를 들어서 장사가 너무 잘 돼. 막 돈이, 현금이 막 쏟아지는데 이건 나중에는 문 닫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 왜? 돈을 세야 되잖아. 밤새도록 돈을 세야 될 정도로 돈이 굴러도와. 생각해 보세요. 야, 잠 안 자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게 더욱 번성의 복이에요. 로브, 파라츠. 그러니까 이 복이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 같은 시므온 지파한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 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큰 믿음만 있으면은요, 다 정복하고 더욱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 관을 메고 147일 동안 걸어가게 하심으로 147년에 야곱의 전체 일생, 전체 믿음이 자식들에게 쑥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오늘 또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야곱 때보다 요셉 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으면 아버지 때보다 아들 때, 자식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참 신기하죠. 횃불 언약이, 하나님이 2082년에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셨잖아요. 2082년에. 그런데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힌 게 BC 13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92년 만에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 참 신기하죠. 야, 147일 속에 147년이 압축돼 있고 또 692km인데 692년 만에 횃불은 약이 성취됐잖아요. 야,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숫자 하나라도 이렇게 맞게끔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고 오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아다타장마당에, 여기 아다타장마당에 와가지고 7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34일쯤 돼요. 134일쯤 도착을 한 거예요. 왜? 40일 미라로 만들고 70일 동안 애곡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거리가 581km 정도 돼요. 581km. 그래서 이것을 24km로 계산하면 한 24일쯤 나오잖아요. 24일. 그러니까 40일, 70일, 24일 하면 134일째 이 아다타장 마당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애곡한 거예요. 그러면 아다타장 마당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첫 번째로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다. 자, 요셉이나 요셉의 자식들이 이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못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 앞에는 불효자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 앞에는 불효자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는요, 그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효도 흉내만 내는 거지 100% 효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를 이 관을 메고 가면서 야, 아버지한테 그동안 불효했던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다타장 마당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가르쳐줘요? 종말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서울에서도 아직 이 말씀 증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증거하면서도 저도 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 안 했던 말씀이 막 제 입에서 막 나와.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도 깜짝 놀래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들로 하여금 아다타장 마당에서 다 회개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눈물이냐.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눈물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눈물이다. 자, 이 아다타장 마당 그 근처가 바로 부니엘이에요. 부니엘. 응? 야곱이 다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아서 씨름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이 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아니 동생 만나는데 무슨 400명 군사를 끌고 와. 그것은 뭐냐? 아직도 에서는요 동생이 내 장자권을 뺏으려 간 것에 대해서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 새끼 내가 뭐 내가 잊을 줄 알았냐? 나 절대 못 잊어. 이놈의 새끼 너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러고 벼르고 400명 끌고 다 온 거예요. 아 근데 세상에 동생이 완전히 병신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오다가 자기를 멀리서 보면서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사람은요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절하고 일곱 번을 절했어요. 근데 야곱의 자식들이 그걸 봤잖아요. 응? 종들의 자식들 앞세우고 응?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앞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뒤에다 숨겼잖아요. 그때 요셉 나이가 6살이에요, 6살. 그리고 지금 아버지 관을 메고 가는 요셉의 나이가 57세예요, 57살. 응? 응? 51년이 흐른 거예요, 51년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6살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뒤에 놔두고 어? 그냥 삼촌 앞에서 큰 삼촌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쩔쩔쩔쩔 절면서 또 겨우 일어나 가지고 또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나고 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고 일곱 번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보니까 이놈의 새끼 죽이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완전히 병신이 다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가서 깨어났잖아요. 응? 자식들이 지금 그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오, 아다타자마다 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가 다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자식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바로 아다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은 자식들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시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게끔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진짜 장자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아버지는 가셨지만 우리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아버지 일할게요.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창세기 33장 3절 보면 에서 앞에서 야곱이 일곱 번 절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33장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요셉의 눈물이 뭐냐. 세 번째 눈물은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장사 지낸 후 형들과 화해, 화해하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형들과 화해하면서 흘린 눈물이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돼.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야,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손 못 댔는데, 이제 아버지 가셨으니 우리가 저거 팔아 넘겼는데, 어? 국무총리나 되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아니, 자기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란 말도 못해. 어? 감히 우리 아버지란 말도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 말도 감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어? 비록 형들이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했다고. 응? 제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언제 야곱이 그런 말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지도 않죠. 그때도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응? 요셉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거기 15절 16절에 보고 있죠. 그러니까 17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더라. 요셉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게 세 번째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야, 그래도 동생이, 이? 눈물을 흘렸단다.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응?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종이라니까 용서하소서. 응? 완전히 엎드려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이때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첫 번째는 연민의 눈물이죠. 연민의 눈물. 연민. 응? 연민은요,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연민, 연민. 불쌍하고, 응?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불쌍해. 왜? 자기는 이미 용서했거든요. 응? 이미 17년 전에 기근 들어가지고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미 용서를 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면 이미 용서했어. 근데도 아직도 형들은 용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나는 아직도 용서 안 받은 줄 알고 혼자 막 무서워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떨고 있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매출억으로 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다 용서가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형들은 아직도 죄책감에, 아직도 두려움 속에 괜히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괜히 떨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눈물이냐? 두 번째는 책임지겠다는 눈물이에요. 야, 참 대단하죠? 응? 책임지겠다는 눈물이다. 그래서 요셉이, 아, 형들, 두려워 마소서. 응?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응? 정말 진심으로, 형들 걱정하지 마.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기르리이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PL형 강조형이에요. 이거 무슨냐? 내가 책임을 지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식들을, 응? 보살피고 돌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자, 창세기 5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저도 솔직히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저, 잘, 내가 잘 되면 저분들 다, 높은 자리에 일하게끔 해드리고, 다, 더 월급도 많이 받고, 다,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한테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거꾸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막 못되게 하는 거야. 나를 막 나쁘게 얘기하고 나를 못되게 얘기해. 그러면 저도 순간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내가 좀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 내가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이러면서 싹 마음이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 인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 보세요.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야,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응?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응? 저 사람은 응? 교회에서 나가야 돼. 응? 내 같은 까지 내가 잘 되나 볼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요셉 보세요. 분명히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한테 왼수. 근데도 내가 책임을 지고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야,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 멀려간 씌우고 온몸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소서. 헬라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이잖아요. 한 번만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몇 번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용서의 기대를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 요셉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이 망하고 응? 잘못돼 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길러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진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공동체가 이때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형들과 요셉이 눈물로 대화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열두 공동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용서해 주고, 분명히 사람이 나한테 왼수예요.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길러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 우리가 한 아버지 자식들 아니냐고. 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요셉의 눈물이 얼마나 멋있는 눈물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이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이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셉처럼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어?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어?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다 그냥 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못한다는 거죠. 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이리까? 어찌 해야리까? 사무엘상 여러분이 나중에 24장 6절이나 10절, 12절 또 26장 9절과 11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고 또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큰 섭리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막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자, 45장 자,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형들이 보냈는데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장 자 20절 당신들은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렸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을 선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해주세요. 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더 잘해줘. 그 다음에 나를 저주해. 심지어는 망해버리라고 저주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해. 완전히 나를 무슨 뭐 발바닥에 뭐처럼 지렁이처럼 나를 밟아버려.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응? 내가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복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데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27, 28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 2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 28.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전체 구원 역사를 하셨듯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